국제사회계가 조선노동당의 불폐입 이력을 격찬하고 있습니다. 페루 근로자 총연맹 대표단 단장, 라오스 직업연맹 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인사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신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는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을 승리로 향도하는 강의력한 당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지 통신, 쿠바 신문 그란마, 짐바브웨 신문 헤랄드, 우루과이 신문 라후벤뚜두, 볼가리아의 포크스 통신, 네팔 소그르마타 텔레비전 방송, 브라질 주체상연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나라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천명하신 조국 통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